HUBS 출발 드라마 여행 매주 수요일,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들을 만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출발 드라마 여행에서 어떤 드라마를 만났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꽃보다 남자였죠? 저도 지난주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어릴 적 마냥 즐거웠던 그 시절을 추억했는데요. 라디오를 들은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오랜만에 꽃보다 남자, 그리고 그 시절 우리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창 이야기꽃을 피워보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즐거운 기억들도 꺼내주고 일상에 치여 살면서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추억이 가진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드라마는 어떤 작품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약간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죠. 달이 밝게 뜨는 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호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울게 너에게 남겨줬던 추억까지도 바랄게 너와의 기억도 남지 못하게 더는 다가갈 수 없어 내게 이런 마음이 너무 두려워 너의 기억 모두 가져가줘 다 지워줘 방금 들으신 곡은 오늘 만나볼 드라마의 OST였습니다. 노래만 들었는데도 뭔가 으스스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우리를 감싸는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오늘의 출발 드라마 여행에서 만나볼 작품은 바로 호텔 델루나입니다. 호텔 델루나는 귀신이 머물고 가는 호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 장만월과 이곳에서 일하게 된 호텔리어 구찬성의 호러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떠도는 영혼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다루며 권선징악의 교훈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세상에 통쾌한 한방을 날리면서도 구찬성과 장만월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던 단짠 매력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요? 호텔 델루나는 2019년 여름에 방영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서운 귀신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더위를 싹 날려준 것도 같아요. 저도 무더운 여름날 텔레비전 앞에 수박을 먹으면서 이 드라마를 챙겨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볼빨간 사춘기 댄싱 카툰 미친 듯이 춤춰 오늘은 널 잊을 거야 Drink so much Sprite 수다 탑처럼 넌 달콤해서 취하지가 않아 잘생기긴 않았지 기도 딱 적당하지 안 좋아할 수 없는 거지 날 쳐다보지 않지 속상한 맘 알지 나 미친 듯이 참칠 거야 장만월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호텔 델루나의 사장입니다. 천년이 넘는 긴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의 재력 역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일까요? 드라마 속 장만월이 입고 나온 패션들은 방송이 끝날 때마다 큰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고풍스러운 빨간 롱 원피스부터 프릴이 잔뜩 달린 캉캉 치마,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미니 원피스와 모자까지 화려한 그녀의 옷차림에서 정말 눈을 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호텔 역시 마치 외국에 세워진 건물처럼 아주 블링블링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목포에 위치한 근대 역사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수많은 인파가 그곳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챙겨보면서 우리나라에 저렇게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었나? 외국에서 찍은 장면일까? 하는 추측을 했었는데요. 목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얼른 그곳에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뷰티풀 필리. 바라보고만 있어도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 신기해. 하루가 지나갈수록 널 향한 나의 맘은 더 깊어지고 있어. 지금 이 노래가 또 다른 사람 노래 같을 수 있어. Yeah, I know. 그래도 난 부르고 싶어. 지금 이 느낌을 So baby 들어줘. 너를 위해 부를게. 너와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는 매 순간이 난 좋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안 닿으면 알려줘. 없다면 지어줘. So what is beautiful feeling. 반짝반짝 오늘의 스타. 다양한 캐릭터, 다채로운 연기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스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별이 떴을까요? 오늘 소개할 배우는 큰 키와 다정한 목소리, 매력적인 외모까지 갖춘 배우 이도현 씨입니다. 이도현 씨는 2017년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생활에서 정경호 씨의 아역으로 등장하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이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다가 마침내 호텔 델루나에서 그 포텐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델루나의 사장 장만월이 과거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호위모사 고청명 역을 연기했는데요. 해맑은 미소 뒤에 강인함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이후에도 이도현 씨는 18 어게인, 스위트홈 등 연기 활동을 쉬지 않으며 계속해서 작품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신할 이도현 씨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더 가든 그대의 나를 일으켜주면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나 손을 내민 온품에 없었던 것처럼 머물러주기를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내일 그렇듯 또 아침은 오네 그래 그래 지치지 말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 손을 내밀어 꿈에 가득하리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호텔 델루나의 시작은 이런 재밌는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분께 또 다른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원더풀 라이프는 일본 영화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전 일주일 동안 머무는 장소에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과 후회되는 순간을 골라내죠. 저도 이 영화와 호텔 델루나를 보고 나서 죽고 난 뒤 죽으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조금은 덜 후회하지 않을까요? 정승환, 눈사람 서서 필요하면 바람도 스치고 비도 맞아야지. 드라마 속 천년을 살아온 장만월의 인생이 느껴지는 대사입니다. 맞아요. 누군가에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잘 견뎌낸다면 언젠가는 단단하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한여름에 내리는 단비가 되어주었던 호텔 젤루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H UBS